만수대 운동의 높이 모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1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교토 조선 중고급학교 교장 점융호, 히로시마 조선 초중고급학교 교장 김용웅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제1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 방문단들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